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이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정의의 핵보호금 필승불패의 백두산 총대를 억세게 틀어주고 사상 최악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협과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처갈기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이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주황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핵무기 연구부문, 로켓 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 발사 훈련장에 찾아오신 경연한 최고 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게 된 화성포병들의 심장마다에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전쟁 미치광이들을 탄도로켓 집중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려버릴 멸적의 보복 의지가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낙겸 동지, 정치위원 전략군 종장 박영래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훈련에는 요사시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탄도로켓 발사장들을 돌아보시며 화력타격 훈련 준비 정령을 직접 요해하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어 발사 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 때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솟구친 탄도로켓들이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날아올라 밝아오는 동쪽 하늘에 원수경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겼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득 메운 탄도로켓의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이제는 화력타격 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정말 잘한다고, 화력타격의 신속성과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우리의 탄도로켓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 발사된 네 발의 탄도로켓들이 마치 항공교의 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 모양새로 날아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통해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적막하고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시도 없이 죽탕쳐버릴 수 있는 최강의 핵공격 무력으로 장성 강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탄도로켓 동시발사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화성포병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식의 위력한 탄도로켓들과 주체적인 화력타격 전법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같은 최정예의 전략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흥기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전략 무력에 대한 최고 사령관의 요일적 영도 체계, 요일적 지휘 관리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 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켓 타격 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시기에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켓들을 연속 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언제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를 존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며 당주왕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즉각에 화성포마다 멸적의 불줄기를 뿜을 수 있게 기동준비, 진지준비, 기술준비, 타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때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에서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행부장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덕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고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사수할 결사의 각오를 굳게 다졌습니다.